위험해 넌 내게서 죽을 없는 통로잖아 굳이 이게 사람이라면 너에게 중독되어도 좋아 yeah, yeah. When you say that you want me 깊게 숨을 들이마셔 우리 사이 너만 쓰고 잠을 넘어 후회할지 몰라 난 준비돼 있어 너를 포기할 수 없어 시간이 갈수록 너를 원해 baby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니까 열심히 또 자라 나의 꿈에 갇힌대도 내 선택은 다 할 거야 You got my back 나를 걸어볼래 넌 내 사랑하지 않아도 돼 기회는 나에게 한 번일지 몰라 널 놓치고 나면 후회할지 몰라 Bad, bad love for you Yeah. 거짓말이야 맘에도 없는 소리 사랑하지 않아도 돼 No money 어찌되든 내 눈동자에 넌 나의 답이고 난 직진이고 oh. 일렁이는 거친 파도 속에 숨은 아틀란티스 계속 바라게 내 돼 감정 하나도 안 중요해 오직 널 집중해